너 자꾸 왜 이래 온몸이 아파 나 왜 이래 답지 못하게 왜 이래 눈물이 나서 더 못하겠어 단단단따라 왜 이래 엉망이 됐어 나 왜 이래 그때가 없어 그만할게 자신 없어 숨조차 못 쉬게 넌 따따따라 Wow. 시간은 틱틱톡 눈치 없이 잘들 흘러가 내 하루는 온통 회색빛에 몰두고 함께한 날들이 이제 너무 어색해 널 이제 만져봐도 아무 느낌 없잖아 너와는 닮은 게 참 많아 걱정 난 없어 How do you feel? 못된 말만 내뱉고 텅 빈 마음 안에 눈물 하나 담고 살겠지 자꾸 왜 이래 몸이 아파 나 왜 이래 나 답지 못하게 왜 이래 눈물이 나서 더 못하겠어 따따따따라 왜 이래 엉망이 됐어 나 왜 이래 그때가 없어 그만할게 자신 없어 숨조차 못 쉬게 너 따따따라 매일 같은 자리에서 이제 눈을 떠도 너로 가득 찼던 옆자리는 이제 공기를 부어 이별이 좀 시원한 널 머릿속에서 비워내려도 잊혀지지 않는 난 너가 너무 미워 처음 너를 꿈에 안고 떨리던 그 따스한 숨이